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에서 고바공산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특사1행을 위해서 28일 위원회를 마련했습니다. 위원회에는 고바공산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카스트로 로스동지의 특사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고바공산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인 살바도로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동지와 일행, 조조 고바공화국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